귀엽게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아. Okay, 나는 네 곁에서 매일매일 대기하고 있어. 그대 내 이름을 불러줘. Say my name, say my name. 내 사랑은 기뻐 추천할 수 없어. 기뻐 기뻐.